결혼에 대하여 예쁜 단어를 골라 예쁜 칭찬을 하고 예쁜 밤을 만들 것 결혼에 대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랑을 하고 좋은 집을 갖는 것 나 그게 어려워 혼자 TV를 듣나 봐 편한 옷을 입고 나가 두칸 소주를 사나 봐 혼자 남산에 가나 봐 혼자 한강을 건나 봐 혼자 저녁을 먹나 봐 뭐가 다 어려우니까 에. 남은 위로라면 그냥 지나가도 돼 사랑 없이 사는 것도 들먹이지 말아줘 나를 보면 지금보다 울먹이지 말도록 혼자 먹는 저녁 말고 사랑 너머에 가나요 가끔 나쁜 얼굴에 닥친 단어를 골라 아프게 말하고 남이 되잖아요 내 마음은 그래 나 그게 두려워 나 그게 어려워 TV나 보는 중 TV나 보는 중 TV나 보는 중 Yeah.